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후 미국의 패권 쪽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현이 쓴 지역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노린 무모한 기도,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고무선 영향력 행사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내놓고 떠들고 있으며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를 밀착시키고 중국 주변 수역에서의 정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중국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조선반도 정세를 거에 걸고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노린 무모한 기도의 발로이라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현재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중미 간의 군사적 긴장도는 높아지고 이러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날로 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조작되어 나온 유엔 안보 리사회의 제재 결의라는 것들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이며 직접적인 당사자인 미국에는 결의 리행 감시 권한을 부여해주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자기의 전략적 리익을 깨끗이 침해당하면서도 나중에는 책임만 뒤집어쓰게 만들고 있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자기의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에 손해를 주는 미국의 무모한 대중국 압력에 대처하여 중국은 전략 핵무력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 힘을 놓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 패권을 노린 미국의 힘의 우세에 대처하여 중국이 핵무력 건설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자의적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웅변으로 립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제패 전략에 파열구를 내고 지역에서 고위의 군사적 도구로 되고 있는 미일 남조선 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철퇴라고 하면서 미국은 전업 높은 우리 공화국을 골고들며 패권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적대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논평은 강조했습니다.